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금성트랙터 공장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공장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적극 고미해 주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협의에서는 우리식의 트랙터들을 계열 생산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순천 지게차 공장, 강서 기관 부속품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